시작하며 우리 빛나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주님께 가장 먼저 드렸나요? 그리고 어떠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으셨나요? 주님, 올해는 꼭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마 간절한 소원을 담은 제목들 한두 가지씩은 꼭 있으시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이뤄갈지 우리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그리고 올해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고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도 가까이 해야 하고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레 주님을 닮아가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궁금해하며 그 인도를 간구합니다. 알아가고 그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주님 품 안에 그리고 따스한 주님의 음성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인도하심 올 한 해도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여전히 빛나는 당신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할게요. 안녕하세요. 조안나입니다. 1월 2일 새해 첫 찬양 함께 나눌게요.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빛나는 인사를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로 인사를 함께 해주세요. 내 주 안에 있는 그분 어찌 2017년 1월 2일입니다. 월요일 첫 찬양을 함께 했어요. 실 여성 중창단의 음성으로 찬송으로 오늘 찬양 함께 했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준비했어요. 1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2번 나의 삶 다 하도록.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남겨주세요. 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빛나는 당신에게 방해 여러분들의 사연 남겨주세요. 축하 사연도 좋고 기도 제목도 좋고요. 미리 올려주시면 최대한 그 날짜에 맞춰서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빛나는 인사와 함께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고 계세요. 6612번님, 피디님 반갑습니다. 처음 방문하는데요. 항상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세요. 아마 어제와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도 많이 하셨고 영육하는 강건하세요라는 인사도 많이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인사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방문자 성도님, 새해 주님의 복을 듬뿍 받으세요. 아멘. 8177번님, 한 해도 복된 한 해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빛나는 인사 정답 남깁니다. 아들 반석이의 생일이에요. 네, 축하합니다. 생일은요, 축하해야 정석인 것 같아요.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연 있으시면 빛나가족에게 많이 남겨주세요. 보배로움님,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이독한다고 기도로 약속한 것도 지키는 한 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안녕하세요. 성경 말씀 처음에는 열심히 읽다가 12월 되면 될수록 마음을 소홀히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기 원합니다. 박상훈님, 올 한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가 막힐 운명이여 수렁에서 건전해 주실 반전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6618번님, 새해 첫 방송 빛나 함께해서 행복해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아멘. 2286번님, 새해가 시작되면 더 행복해지는 아이가 있어요. 바로 11살이 되는 딸아이, 전파 선교사 예지의 생일인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쁘게 자란 예지의 생일 많이 축하해 주세요. 예, 예지가 좋아하는 깜짝 이벤트로 방송에 사연 보낸다고 했는데요. 축하 축하드립니다. 우리 예지 더 예쁘게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길 기도할게요. 052번님은요, 혼인 신고했다고 하시면서 일주일 축하받았어요. 축하합니다. 새해 맞이하면서 축하 사연 나누니까 더 좋네요. 여러분들 나누고 싶으신 사연도 좋고요. 기도 제목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 함께 남겨주세요. 빛나 인사 아직 못 전하신 분들 보기 드릴게요. 1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2번 나의 삶 다 하도록.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남겨주세요. 이지은의 음성으로 그 사랑 얼마나 찬양 함께 하고요. 선물 소개 후에 광고 후에 이어갈게요.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빛나는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도서출판 토제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육령근 2000일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나침반 출판사의 신앙도서를, 한독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화장품 세트를,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마스 수분크림, 면역, 항암식품, 생명이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기토산과 비타민 B를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빛나는 당신에게를 후원하시는 모든 기업 위에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큐티로 시작하는 월드비전 기숙학원에서 9.123 본방학 특강반과 수능 재도전 재수생반을 모집합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와 함께 비전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수능을 준비합니다. 월드비전 기숙학원 03187-8740.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2017학년도 전기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성과 지성의 복음사역자를 양성하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세계복음화의 앞장선 글로벌 리더가 되십시오. 원서 접수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기도가 애국입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조국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비로 갚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들의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가 단체나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옳지 못한 계획으로 악용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정치의 목적을 나라의 안위보다 우선하는 파국적 행위가 일체 중단되게 하옵소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올바른 개혁으로 국정의 안정과 안보가 든든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태의 전말에 대한 조사가 바르게 이루어지되 국가 안녕과 국가 경제와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운영되게 하시고 사악한 흑암의 권세가 이 나라를 흐리지 못하도록 주의 의로운 빛으로 비추시고 주의 강한 손과 편 팔로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빛나는 당신에게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7년 첫 인사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빛나는 인사의 정답부터 발표할게요. 오늘 답은 1번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가는 길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 꼭 기억하는 우리 새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답 발표했는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어요. 1105번님 그리고 이인옥 성도님께 드릴게요. 하나하나05번님, 이인옥 성도님 축하드리면서 주소와 성함 꼭 남겨주세요. 이어지는 찬양 두 곡 준비했어요.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에 이어서 김인식과 정소연의 음성으로 이삭의 축복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가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찬사로 노래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축복의 헌드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애써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 모든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성취되는 은혜 2017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요. 평안한 월요일이었음을 함께 선포하면서 나누고 있죠. 힘들고 조금 마음이 고된 일이 있었어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덕분에 그래도 평안한 월요일이었어요. 함께 선포하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새해 첫 시간이면서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물론 성경 말씀 모든 말씀 구절이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올해 이 말씀 붙들면서 힘내려고요. 아마 꼽으신 말씀 한두 구절 있으시죠? 문자로 함께 나눠주시면서 빛나가중 여러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응원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나눠주세요. 5507번님의 사연이에요. 아들 승환이가 고3이 됩니다.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받았어요. 주신 말씀에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지네요. 주님께서 더 멋지고 크게 이루실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극동방송 들으면서 신청곡 보낼게요.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멋지게 역사하실 주님을 미리 찬양합니다. 1270번님의 사연이에요. 2017년 새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우리 빛나가족 여러분들 복 받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10년 전에 받았던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다시 받았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10년 전에도 마음에 품고 소원을 놓고 기도했었는데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다시금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려고요. 네, 항상 아름답고 은혜의 찬양 틀어주셔서 고맙습니다고 인사 남기셨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네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 상준이 할머니 함께 하시면서 빛날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새해에는 주일 온전히 지킬 수 있게 기도합니다. 1561번님의 사연,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딸의 27번째 생일이에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함이 가득한 딸이 되도록 축복해주세요. 아멘. 7244번님은요, 지난주에 라섹 수술을 하고 누워있은 지 어느새 5일 정도 됐네요. 이전에 큰 힘이 됐던 극동방송을 우연히 틀게 됐는데 지금 큰 은혜 받고 있는 거 있죠. 현재 제 유일한 친구이자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쭉 청취해야겠어요. 아멘. 저는 고등학교 때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극동방송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힘이 되고 친구가 되는 극동방송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 요즘 따라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나게 되는 말씀 있으시죠?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와 톡을 함께 해주세요. 또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내게 감 같은 평화 연이어서 함께했고요. 7080 가스펠 앨범 중에서 함께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예수 사랑하심은 옹기장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했어요. 오랜만에 흥겨운 복음송과 멜로디가 들려서 너무너무 좋아요. 학창시절 생각나네요 하시면서 1270번님 사연 남기셨고요. 또 우리 아들이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참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만 나오면 저절로 춤을 추네요 하시면서 삼형제 부모라는 대화명을 함께 하셨어요.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기뻐 춤추는 승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파서블이라는 대화명으로 말씀 나눠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들으면 살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이렇게 살고 싶은 거 있죠. 제가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인데요. 1년 동안 주님께 이 마음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많이 많이 아뢰었거든요. 주님 주신 사랑으로 늘 승리하길 바라면서 항상 멋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3336번님은요. 저는 시편 42편 35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강희순 성도님. 저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참 신실하시죠. 역시 주님이 최고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보내주시고요. 또한 더불어서 듣고 싶으신 찬양, 새해에는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는 찬양이 있다면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이어지는 찬양 두 곡 함께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문용택의 음성으로, 그리고 나의 피난처 예수 시와 그림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계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내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 같은 주로 섬기나니 단지마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미하고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 당신에게 오늘의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장성찬의 첼로 연주로 준비했어요.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말씀 함께 많은 분들이 나눠주셨어요. 시편 150편 6절의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7418번님 나누셨고요. 우리 정지혜님은 로마서 14장 8절이요 하시면서 말씀들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들 꼭 그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을 함께하는 신용파트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당신에게 조안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